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남녘의 성도 여러분들과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가운데는 바벤바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부족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절대로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 세워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지난 기간 잘했던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덕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씩 그의 장점과 선행, 미담들을 열거하게 될 때에 판사도 검사도 없고 변호사만 수백 명이 모인 이 법정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지난 기간 했던 그 선한 행동과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가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기발한 방법이 지금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저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꾸짖기보다는 정말 정숙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그의 지난 기간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칭찬하는 주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첫 찬양 보내드리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김준일의 사랑 없으면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사랑 없으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과 또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없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우리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강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횃불합 찬양의 합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그리고 만수대예술단의 합창단을 비롯하여 북한의 모든 합창단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 최고의 예술단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지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마음 모든 곳에 보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화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서울극동방송과 제주극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방송 연속곡을 여러분들께 전화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드라마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 아홉 번째 이야기 열심당 시몬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방송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중에는 열심당으로 알려진 시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년 전부터 로마군은 유대인들의 고향을 점령하고 지배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 30년 후에는 열심당으로 알려진 집단이 곳곳에서 로마인들을 습격했습니다. 오늘의 화자인 시몬도 열심당 중 한 명으로서 로마 군대를 향한 공격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이제 열심당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열심당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로마인에게 가능한 많은 고통을 주려고 노력한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의 고용주는 열심당의 창시자였습니다. 그에게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 로마 점령군의 계획을 방해하는 위험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용주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부르셨습니까? 와서 앉겠시모. 자네, 이 친구들하고는 구면이지? 물론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아마 오늘 처음일 걸세. 이쪽은 수아라고 하네. 그리고 여기는 그의 형제와 친구들인데 모두 갈렙족 사람들이지. 우린 이들과 힘을 합해서 로마인들이 수송하는 금을 약탈할 계획이네. 이번 임무에는 모두 100여 명 가까이가 투입될 걸세. 저의 고용주인 입단은 계속해서 작전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도록 서너 명씩만 무리를 지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휴대하지 않기로 했죠. 때가 되면 우리는 길 옆의 작은 계곡에서 만나 로마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무기는 주변의 동굴에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바위 언덕 사이의 좁은 길을 지나다가 우리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회의 후 이틀이 지나서 저는 다른 세 명을 만나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곧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장소로 말이죠. 수아, 그 자네는 언제부터 갈렙의 군대에 있었는가? 한 5년쯤 된다네. 이 로마인들을 제법 괴롭혔겠군 그래. 그런 편이지.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창고에 불을 지르고 세리들을 약탈하는 정도였다네. 자네 어땠나? 뭐 비슷하다네. 몇 년 전에는 소규모 순찰대를 습격했었지. 로마군 3명을 사살했지만 우리는 그 배나 되는 사람을 잃었다네.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세. 100명의 열심당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나. 80년간 로마의 지배에 억눌려있던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 힘을 합치고 침략자들을 몰아내게 될 것세. 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슬픈 꿈이었죠. 로마인을 상대로 계획했던 기습작전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00명의 열심당 중에 그날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몸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소년 목동이 제가 시냇가 옆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지만 소년의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돌봐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셨네요. 좀 어떠세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군요. 근데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그리고 여기는 어딥니까? 전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요아스의 집이고요. 이틀 전에 저희 아들이 양떼들을 돌보다가 근처 시냇가에서 선생님을 발견했죠.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피를 정말 많이 흘리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당신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분명해요. 그나저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시몬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많이 다치신 거죠? 그건 아마 모르시는 편이 좋으실 겁니다. 시몬, 당신이 저희 집에 계시니까 저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혹시 열심당이신가요? 아니면 강도인가요? 강도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거기까지밖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군요. 제가 봐도 강도는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강도라고 해도 저희는 똑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요아스, 아비가일, 그리고 그들의 13살 난 아들 요나단은 저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관을 바꿔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사는 방식만이 옳다고 여기고 있었죠. 시몬,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다니 정말 기쁘군요. 이제 기운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매일매일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몸이 다 나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다시 열심당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제가 열심당이라는 걸 어떻게... 최근에 이 근처에서 로마인들이 습격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게다가 당신 상처는 누가 봐도 전투에서 입은 상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시몬. 앞으로도 로마인들을 계속 공격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마음만은 그렇습니다. 제 안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죠. 제겐 제 목숨보다 우리 민족의 자유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죄와 반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저희 민족이 로마에게 패배한 것이 지도층의 나약함과 부패 때문이라고 믿고 있죠.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습격이 실패한 이후에 로마인들은 신원이 확인된 열심당의 가족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공격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르게 됐단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아스의 이야기는 제 열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 의미 있게 헌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저는 요아스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 멀리 고향이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일했던 건물은 다 타서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더군요. 요아스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파는 듯 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 그리고 파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건물을 둘러보는 제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결국 저는 부모님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로마인들이 제 신원을 파악해서 가족들에게 복수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시몬! 시몬! 이쪽이네! 오벳, 자네 왜 거기 숨어 있는가? 어? 자네 집은 지금 감시당하고 있네. 어서 멀리 떠나는 게 좋을 걸세. 아니, 우리 집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로마인들이 자네가 입다 밑에서 일한다는 걸 알아냈네. 입다가 저번 공격의 주모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말이지. 그놈들이 몇 번이나 자네 집을 찾아가는지 모른다네. 아, 혹시 벌써 우리 식구들을 죽인 건 아니겠지? 어제도 자네 식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아직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네. 자네, 어서 이곳을 떠나야 돼. 빨리 가게, 가능한 멀리. 아버님께는 내가 안부를 전해드리겠네. 그때의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란, 저는 친구 오벳의 제안에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방황하다 보니 갈릴리라는 지방의 북쪽 지역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길을 오면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저를 잘 모르면서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으로 저를 환대해 주었지요. 덕분에 배는 항상 든든했지만 고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외로움과 비통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위 위에 앉아 갈릴리 해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안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마음이 끌리더군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배 위에 앉아 설교를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고 외롭고 목마른 제 영혼은 그 말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감명을 받은 저는 그 후 몇 주 동안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은 불안한 영혼을 평온하게 만드는 말씀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병자들, 앉은뱅이,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자들, 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온전해지는 경이로운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분, 그리고 그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주님 또는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그분의 원래 이름은 예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을 바로 제 눈앞에서 치유하시던 그날을 말입니다.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제 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제 나병 환자예요. 평안할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몸을 다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친구여, 내가 널 치유하길 원한다. 낫거라.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해라. 너는 더 이상 더럽다고 외칠 필요가 없느니라. 이제 깨끗해졌으니 갈 길을 가거라. 그 순간 저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던 아비가일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치유의 선생님, 나사렛 예수를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제 능력이 닿는 한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기로 말입니다. 외로울 때면 저는 제 자신이 나병 환자나 도망자,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가족에게 돌아가면서 느꼈을 희열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도 않았고 방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손가락도 없었고 귀와 코도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는데도 완벽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면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와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욕구가 눈 녹듯이 사라지더니 그들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풍에 걸린 한 젊은이를 안고 예수님께로 가게 됐습니다. 실례합니다.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게, 시몬. 친구를 데리고 왔군. 어서 여기 눕히게. 예, 주님.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건 내 나중에 설명하지. 먼저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하게. 자넨 이 친구가 낫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가? 예, 저는 조금의 의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친구를 데려온 것입니다. 자네의 믿음 덕분에 이 친구는 더 이상 실려다닐 필요가 없어졌네. 자, 이제 일어나 걸으라. 이럴 수가? 내가 걸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몬, 내가 지금 걷고 있네. 날 데려와줘서 고맙네, 친구. 어서 어머니께 가서 내가 걷는 걸 보여드려야겠어.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치유하신 순간 제가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과 병자들, 그리고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리시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서는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길 잃은 자들을 찾아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펼쳤던 지난 몇 달간 나와 함께 했었습니다. 난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구원과 치유의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 12명을 뽑아 함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지요. 각 사람에게는 특별히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12명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 이 옆으로 와서 서십시오. 어부 시몬 베드로, 시몬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세리였던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이 12명은 앞으로 나의 아버지를 섬기는 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 최측근으로 선택하시다니요. 어부 시몬은 월등하게 큰 키 덕분에 눈에 잘 띄는 사람이었죠. 시몬의 동생인 안드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한 사이가 됐지요. 예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세베대의 활력 넘치는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신 것도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데오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제게 역사와 전통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도마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품성도 훌륭하고 머리가 좋았으며 예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메시지를 깨닫고 난 뒤에는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온전히 솔직할 수 있는 용기와 강인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향한 요구사항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친절하며 개방적이었고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화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함을 나타내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가 이전에 믿고 있던 모든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로마인들에게 저항하고 같은 민족을 돕겠다는 열정만 가지고 있었지 어느 누구의 짐도 가볍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평안이나 휴식은 더더욱 주지 못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망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었습니다. 열심당의 일원으로서 저는 위험에 따르는 흥분도 경험을 해봤고 막강한 적에게 도전하는 격렬한 감정도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혁명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움직인 것은 모험에 대한 욕망이었고 치기 어린 반항심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로마인들에게 저항하는 걸 도우려 했다는 것은 독선적인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온화하신 분을 섬기는 것은 제게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기쁨과 목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느끼는 흥분은 열심당원으로서 살아갈 때 느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복수를 향한 타오르던 분노는 치유와 희망, 사랑에 대한 강한 열망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2명을 선택하시고 몇 주가 지난 뒤 우리는 유대의 전통 명절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제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젊은 시절에는 시몬처럼 혼란을 겪습니다. 헛되고 반항적인 모험심으로 인해 본래 이루고자 했던 좋은 일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곤 하죠.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용서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드라마 그리스도의 삶 시리즈 아홉 번째 이야기 열심당 시몬.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이태경,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였습니다. 방송 연속곡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천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2천명은 자기가 몸소 거느려 믹마스와 베델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1천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지방 게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 사이에 히브리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방곡곡에 소집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 사울과 합세하였다. 블레셋 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가 3천,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더러는 요단 여우를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다. 군인들은 하나둘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마중 나가 인사하자 사무엘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하며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인들은 하나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 오지 않으시는 데다가 블레셋 군은 믹마스의 집결에 있어서 여호와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도 전에 블레셋 군이 길갈로 쳐내려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어찌하여 그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주실 터인데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 그대가 여호와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두목으로 세우실 것이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등지고 산 쪽으로 올라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적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베냐민 지방 게바로 올라가 병력을 점검하여 보니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군과 대전하였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기습부대가 세수로 나뉘어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른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를 벼리고 낫을 가는 값은 10분의 1 세겔이었다.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 블레셋군의 전초부대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진흥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